생각하고도 만나면 나는 말을 못하는 걸까.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데 그대 모습이 이러다 가버리면 어쩌나. 나는 왜 말을 못하나. 그렇게도 좋아하고 있는 나는 왜. 만나면 나를 애만 태우는 걸까. 눈만 감으면